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8일 금수산 타양공전을 찾아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남 노동총연맹 대표단, 총연일꾼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와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타양공전을 찾아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